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람을 만들랴 세월 아들을 보내며 이때 내 아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그것밖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행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 악하며 또왜 인간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농부들은요, 주인에게 고용된 임시직의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매를 맺은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은 다 주인이 그들에게 그 땅과 그 기회를 수여받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그들에게 포도원에 세를 주지도 않고 않았다면 땅도 없었을 것이고 포도원에 포도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그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확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세를 주인이 주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들이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그 소출의 얼마를 그들로부터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자신의 당연한 어떤 그 부분을 요청할 때 그것을 요청하는 그 주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특히 종들을 보내서 그런 자기의 그 당연한 것을 요구할 때그 종을 오히려 멸시하고 때리고 그냥 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큰 은혜, 주인이 베풀어준 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열심히 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발휘한 기술, 자기들의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수확물들,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계속해서 어쩌면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의 욕망은 더 거칠해지죠. 처음에는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종은 머리를 치고 상처를 내서 능욕합니다. 또 다른 종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그런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아, 설마 나의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은 정식적으로 주인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주인의 뒤를 이을 포도원의 실소유권자입니다. 그의 아들은 단지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 특별한 존재, 즉 주인을 직접 대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고용된 이 농부들은 당연히 그 아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들이 아무리 막 나간다 할지라도 설마 자기 자식에게, 자기를 대리하는 그 자식에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들은 그 주인의 자식, 자녀에 대해서 또 심각한 악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한 것,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포도원 아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아들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당한 소유도 아닌데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한 음유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의 분명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위가 정말 악하다는 거, 그걸 분명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들과 같은, 이 농부들과 같은 자들은 분명하게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멸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과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우리 자신의 또한 죄, 우리의 악함을 또한 폭로하는 그런 비유이진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어쩌면 이 악한 농부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비유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2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은 내 복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저가 처음에 길을 기다렸고 날 포도를 내 집을 거치리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가꾸고 돌보았지만 그들이 결국 열매 맺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열매 맺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들추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 줄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잡고자 했다고요. 왜 잡으려고 했습니까? 11장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네. 그러니까 예수를 잡고자 했던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 눈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분을 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좀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너희들이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슬려서 행하고 조상이 오리라고 했던 그 의인이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했던 자들 그들을 그 조상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을 잡아 죽인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그런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그 스데반을 밖으로 성 밖으로 집어 던지고 돌을 쳐서 그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서 있었죠. 이처럼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의 죄를 책망받아도 그 말씀 앞에 그 책망하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분을 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오직 그 역사는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심판받고 진멸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악함의 본질, 우리의 그 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가 말하는 우리 악함의 본질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푼 분의 바램과 기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렇게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베푼 존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잘됨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승리를 그토록 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배응망덕한 그런 짓이든 비논리적인 행위든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기대와 바램을 포기하게 만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바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략을 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신 그 예수님,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삶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과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챙겨온 그런 이득들, 그런 어떤 적나라한 죄악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까발린 존재이죠. 지금까지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종교적인 모범으로 쌓아왔던 명성과 그 영광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10절 11절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노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건축자들은요, 건축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정한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지식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머릿돌도, 가장 가치 있는 돌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고 거기에 거추장스러운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사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김을 받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였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도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만 없다면 주인의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잠시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할 때 그분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고 다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정말 큰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조차 나의 편협한 생각과 욕심을 위해 농부들이나 건축자들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당연히 공경하고 존중하고 온전하게 대우해야 될 그 존재조차 함부로 여기고 내가 이용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악함을 보고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오히려 그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으며 그분의 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얻고자 했던 그 유익보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했던 그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음을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찾아오시는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모든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악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가장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보내주신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영광들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정말 깊이 깊이 깨달아가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누리기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정말 수여되고 부여된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영광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축복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고 정말 늘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랑 속에서 이렇게 든든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